Oh yeah, come on, take your time. 왠지 두근대는 밤이야. No no no no no no no no. So tonight, 달 끝까지 달려가 볼까? Yeah yeah yeah yeah. Yeah, yeah, yeah, yeah. Just right, 시동에 걸어 윽세를 발에 홀려. 모든 것이 특별해, 너 완전 떠올려. 무엇을 원하다 담아, make it work. Yeah. Shorty, 아마 발이 들려, sundown. 지금의 신비로운 느낌은 뭘까? 와줘, 내게로 와, so people are so light. 네가 없니, 난 어딜 가든 nobody. 도로 위에 여긴 runway, 날 바라보는 눈속, make it right. Just let me right. Uh-huh. Baby, let me right. I'll be chasing you.